인스타그램 하네. 잘난 사람 많고 많지.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. 좋아요는 안 눌렀어. 나만 이런 것 같아서. 저기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.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할 나의 밤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. 복잡해. 틈 만나면 바뀌는 게 관둘래. 이 놈의 정보화 시대 단단히 잘못됐어. 요즘은 아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은데.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. 나만 이런 건지. 그런 말고 뭐 영화 말고 뭐 나도 결국 동네. 내 맘엔 구멍이 있어. 그거 뭘로도 못 채우는 것. 난 지금 가라앉는 중인 걸 내 못난 바다 속에서. 문제야 문제.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. 것 같아서.